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적인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하던 대로 우상을 섬길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는 견디기가 힘드셨습니다. 어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에 비교될 수 있고 오히려 무시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 원어 성경과 몇몇 번역본에는 그러자 영어로는 then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굳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찬스를 주셨습니다. 이미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인 자신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동안 자신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이끌었던 그 모든 은혜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능력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약까지 하는데 무슨 대화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21절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조차도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때로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백성, 그 백성들의 왕이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싫으셨어요. 22절에서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자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랑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돌조각, 나무조각과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신랑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무슨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한 신혼집에서 함께 마련한 아름다운 침대 위에서 나와 결혼할 아름다운 사랑하는 신부가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과 잠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추악했겠습니까? 만약 나와 약혼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한 신혼집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는 그 신혼집 함께 마련한 그 가구들 바라볼 때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이제 미래를 나와 함께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구나. 근데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진 정도가 아니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그러했습니다. 21절 끝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그렇게 간음하고 바람피웠던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오버랩된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의 죄악들을 어떻게든 잊고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고 이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인자나 자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부가 자신과의 신혼집에서 그렇게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용서하고 잊기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키고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나 열정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신부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조금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자비와 인자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던 순간부터 멸망당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 우상숭배는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겠나고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 법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주셨던 증거들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십니다. 24절 말씀.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꼭 너희가 말한 대로 실천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 너희 정말 망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솔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들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그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집트 왕 바로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데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사인을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죽음으로 사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고 인류의 시작부터 거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나라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한번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집트는 거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상대가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집트 왕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람 피운 대상이 죽으면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28절에도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백성들의 죄를 굳이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어야 정상입니다. 다 멸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적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교만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은혜를 잊을 때에 인생의 굴곡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선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찾으며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장할 수조차 없는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오늘 큐티 묵상 에세이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은 어차피 끊어질 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차라리 그것이 일찍 끊어지는 것이 복이다.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잡고 있던 헛된 소망, 그것들이 끊어진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미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끊어지지 않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망들이 끊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복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나이다.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